경야는 제거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윤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륜전위들과 요맹일꾼, 요맹원들의 골기 모임이 평양의 청륜공원 야외극장과 요성회관에서 6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관기부문 청륜동맹 요맹일꾼들, 청륜학생들, 요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윤사는 새해의 행군길에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 군민에게 천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 기치이며 올해를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기적으로 빛낼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신윤사에서 제시하신 강용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갈 때에 대하여 거들은 강조했습니다.